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심장내과의 원장 조동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당뇨에 대한 치료 중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나온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자마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12%에서 14%가 당뇨병이고 38%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당뇨 전 단계로 인구의 50%나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인 당불내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백인은 당뇨가 11%인 반면 아시아인에서는 거의 두 배인 21%가 당뇨이며 아시아인에서는 무려 51%가 의사를 보지 않아 당뇨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의 치료는 불구하고 진단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미국의 이민 온 한인들을 보면 바쁜 생활 때문에 40대에서 60대의 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8세 정도를 넘으시면 자신의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을 더욱 느끼고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68세를 넘으신 많은 분들은 운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하는 운동은 대부분 친구분과 같이 공원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TV만 보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지만 당뇨 환자에서 있어 이런 식의 운동은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천천히 공원 한바퀴를 돌고 200칼로리의 열량 소모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강도의 운동은 결국 환자의 입맛을 돋구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했더니 입맛이 돌더라고 좋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뇨병의 환자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했을 경우 200칼로리 열량 소모 후 700칼로리 음식을 더 섭취하는 경우를 흔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고 살이 오히려 더 쪘다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최선의 당뇨 치료를 위해서는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나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운동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맞춤형 운동을 하셔야 당뇨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와 심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